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온종일 웃는 벽에 걸렸어 나 하늘이 저렇게 예뻤니 햇살이 저렇게 좋았니 그래 어째 나에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사랑이란 원래 이런 거니 영화의 주인공이라 고민하면 그 행복이 웃어 내가 이래 행복이 겨워도 되는 걸까 상관없어 일단은 너와 함께니까 어색할 때마다 늘 싱긋 쑥스러울 때마다 찡긋 그래 대체 어디서 어디서 그렇게 예쁜 짓을 배웠니 남자들 원래 너처럼 귀엽니 사랑이란 말이야